레이버 사이렌.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이번 주도 어김없이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지식을 나누고 우리 사회 속 다양한 분야의 노동 문제를 조명합니다. 저번 주 방송은 어떠셨나요? 첫 방송에서는 여성과 관련한 노동 문제를 다뤘었죠. 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바로 노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이렌이 울립니다. 결국 우리 모두 노인 노동자가 된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곧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지난 50년간 가장 빠르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2026년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2048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시사하는 문제는 바로 다음에 소개할 통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 7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되고 있으며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82.7세의 기대수명으로 장수국가로 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 인구의 월 근로시간은 29세 이하 인구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대한민국엔 많은 노인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저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과연 그 많은 노인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백발이 되어서도 핏발선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가게 될 줄은 몰랐다. 문득 터미널을 둘러봤다. 구석구석을 쓸고 있는 등이 굽은 할아버지들과 늦은 오후 영화관으로 출근하는 할머니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터미널만 봐도 인력의 80%가 비정규직이고 그중 많은 수가 임계장들이었다. 이 고단한 이름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앞으로 불리게 될 이름이기도 할 것이다. 임계장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 공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다 퇴직 후 고령 임시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겪은 노인 노동의 실태와 갑질을 기록한 책 임계장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임시계약직 노인장, 줄여서 임계장. 한국 사회의 많은 노인 노동자들은 임계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 쌓아온 경력들은 모두 나이라는 장벽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규정한 노인이라는 범주에 진입하게 된 그들이 서게 될 노동시장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노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용역회사 직원들은 노인 노동자들을 고다자라고 부릅니다. 고르기 쉽고, 다르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뜻을 줄여 말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파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노인 노동자는 쉽게 아플 수도 없습니다. 아프면 일자리에서 잘리기 때문인데요. 대체 인력은 없고 새로 들어올 노인 노동자는 줄을 섰습니다.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가 아니라 노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아픈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픈 것, 다친 것과 업무 간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과 부담은 온전히 노인 노동자의 몫입니다. 고다자 임계장이라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 노동자들에게 부당해고는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용인 아파트 경비원 9명은 전원 해고됐습니다. 기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좋은 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기본 업무 그 이상으로 아파트 구석구석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관리했으며 주민들도 우리 경비원을 돌려달라며 서명운동을 진행했죠. 노인 노동자들이 겪는 수모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노인 노동자들을 향한 갑질과 무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우리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으로 경비원 최모 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회사 역시 유독 노인 노동자의 요구사항에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추운 겨울, 밖에서 일하던 노인 노동자의 방한복 지급 요청에는 노인도 추위를 타나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노동 현장에 배기가스가 심해 마스크 지급을 요청을 하니 다 늙은 경비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 저러냐?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고도 노인 노동자들은 참고 일합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한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었던 그들은 세월이 흘러 어디에서도 보호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임계장이 고다자가 됐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인들도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들은 길거리에 나가 폐지나 재활용품을 줍습니다. 꼬부라진 허리로 자신의 몸집에 두세 배 이상이 되는 폐지를 울퉁불퉁한 도로 위에서 수레로 끌고 다니는 일.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과연 노인이 견딜 수 있는 노동이 맞을까요? 노인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란 존재할까요? 머지않아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고 먼 훗날 우리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 노인 노동자들의 삶. 그들에 대한 고민은 결국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오늘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